다 같이 옆에 분들 보시고 앞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오늘 성교주의라서 좀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옆에 분들, 뒷분들 보시면서 대학선도 보시면서 간빠떼 구다사이. 자, 이렇게 한번 간빠떼 구다사이입니다. 간빠떼 구다사이. 시작! 간빠떼 구다사이. 이 간빠떼 구다사이가 어느 나라 말일까요? 예, 일본 말로 힘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일본 단기 선교팀이 지금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데 막 수십 개의 문장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 문장이 있어요. 간빠떼 구다사이, 아, 힘내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내용인데, 다시 한번 그 한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라는 의미와 또 한 주간, 아, 힘내십시오, 주님 붙잡고 힘 잃지 마십시오, 열심히 열심히 주를 위해 사십시오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간빠떼 구다사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들 일본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분리개척과 선교주일에 맞춰 준비된 여섯 번째 말씀, 교회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공생의 사역에서 마지막 행로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들을 파송하는 흔적이 9장에 나타납니다. 또한 10장에 넘어서 70인, 때로는 학자마다 72인이라고 했는데 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이 70인을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사도 말고 예수님을 따르던,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그 70인을 세워서 둘씩 예수님께서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로 길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70인을 세워서 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하는 장면이 오늘 이 10장의 본문이고, 오늘 그 17절에서 20절은 그렇게 주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전하고 70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마지막까지, 21절에서 그 후까지 24절까지는 그 보고를 들은 예수님의 기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교회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들이 일찍 오셔서 아마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은 무엇일까 하고 말씀을 펼쳐들고 아마 이 본문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은지 한번 여쭤볼게요. 17절에서 20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아,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21절까지 읽었을 때에 혹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까? 17절과 힌트입니다. 제가 21절까지 한 절 더 추가해서 21절까지 보시면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까? 근데 혹시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귀신이요? 네, 죄 지은 게 많으신가요? 그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힌트를 제가 드렸어요. 원래는 본문은 20절까지인데 21절까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7절에 시작되는 단어와 21절에 시작되는 단어에 중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 맞습니다. 기뻐하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이 10장 전체, 이 24절까지를 넣고 싶었는데 지면상, 이 주보에 지면상 넣을 수가 없어서 요 부분은 넣긴 했는데,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다가 돌아오면서 성경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파송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귀신들을 내쫓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에 너무 기뻐서 주께로 달려옵니다. 이게 성경 기록합니다. 기뻐 돌아와. 근데 성경 보면은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 기뻐하다라는 이 말씀에 눈이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 경험을 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에 성경은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 기뻐하시며 17절에 기뻐하며 알고 21절에 기뻐하면은 뭐 이렇게 단어가 얘기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에갈리오 사토라는 단어입니다. 에갈리오 사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게 귀신들도 주의 이름을 전하니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와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할 때 예수님께서 막 흠뻑 웃으시면서 성령으로 하여금 주께서 에갈리오 사토 하셨다는 거예요. 에갈리오 사토가 무슨 단어냐면은 원래는 아갈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아갈리오 그러니까 원래 단어는 아갈리오 그래서 변형으로 에갈리오 사토가 되는데 아갈리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집니다. 높이다라는 뜻의 아갈로 높이다라는 뜻의 높이다라는 뜻의 아갈로 그리고 껑충껑충 뛰다의 할로마이라는 단어가 딱 만나가지고 아갈리오 아갈리오 사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돌아오고 제자들의 기쁜 그 증거를 들 때 예수님께서 아갈리오 사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더 기뻐하심으로 뛰실 정도로 너무나 행복해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자들이 느끼는 그 기쁨 이상으로 예수께서는 에갈리오 사토하셨다는 거예요. 더 막 춤추듯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천국교회 성도님들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막 여러분들 아마 죽도록 일하시면서 정말로 힘에 겹게 일하시면서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라는 것이 기쁨 그 자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쁘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 성도님들 역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또 성도들 만날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고 먹고 교제하는 생각하니까 너무나 행복하셨겠죠. 예수님 바로 아갈리오 사토가 그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미치도록 행복하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배는 정말로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에 예배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니요. 좀 더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배가 왜 기쁨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기쁨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왜 기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예배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수많은 걱정과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으로 혹시 예배 나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주일만 되면 예배에 나오면은 자꾸 몸과 마음이 힘드시고 괴롭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주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야 에갈리오 사토 야 너 교회 나왔구나 야 너 나를 경배하러 예배드리러 나왔구나 야 정말 좋다 너 지금 이 시간에 산에 갈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야 너 일부러 이렇게 나왔구나 야, 나 너무 행복하다 주님의 한없는 기쁨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태국 단기 선교 때에 이창훈 선교사님과 함께 또 단기 선교팀과 함께 현지 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태국 전도사님과 함께 그 예배드리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성 목사님께서 저보러 설교를 준비하러 가셔서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태국 사람들 앞에서 외국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해봤는데 그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태국 그 선교사님께서 태국말로 통역을 해주시고 근데 저는 그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뭐냐면 저는 분명히 한국말로 하고 통역할 때에 선교사님이 태국말로 통역할 때에 태국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면 어른들과 노년들과 아이들이 그 좁은 앞에서 그렇게 막 바글바글하게 모였는데 다 하나같이 설교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이면은 태국말로 번역하신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이 선교사님만 보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통역 선교사님 통역할 때 저를 먼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한국말을 몰라요, 제가. 그 사람들 한국말을 모르고 저도 태국말을 몰라요. 그냥 제가 처음 했던 거 사와디캅 인사말 안녕하세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그분들이 계속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몰랐겠죠. 도대체 저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나 몰랐겠죠. 그리고 통역하는 분이 통역한 선교사님께서 통역할 때에 그때 아셨겠죠. 아,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야 그때 태국 사람들이 과연 한국말이지만 못 알아들었을까? 저는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스처도 취하고 얼굴 표정도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행동도 하고 뭐 다양하게 별의별 모든 모양도 다 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마음이 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비록 다른 나라 말을 할지라도 그 태국 분들이 저는 알아들었다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설교자의 기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오늘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야 그때 바로 그 설교자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다른 나라 사람의 말인데도 저렇게 그 사람의 표정과 동작과 언어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언어가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그 자리가 설교자의 기쁨이구나. 이 생각이 어디까지 왔냐면 야 주님이 참 좋아하셨겠다. 주님이 행복하셨겠다. 저는 이제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하고 끝납니다. 제가 설교하고 싶어도 11시는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식도 제가 하고 집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법에 위반이 됩니다. 성찬식은 담임 목사님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저는 범법자인 거죠. 저는 설교를 이제 딱 두 번 남았습니다. 오늘 것까지 해서. 저는 이 성도님들에게 태국 분들처럼 한 분도 주무시지 말고 다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간파떼 구다사이 한번 열심히 듣겠습니다.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는 태국 수찬성 단기 선교, 태국 단기 선교 이렇게 두 나라를 갔다 왔는데 생각해 보면 그 선교지 이방인의 나라, 외국 나라라는 나그네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조국 안에 성도가 5명, 10명, 20명도 채 되지 않는 개척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에갈리오 사토,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5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주일마다 개척교회 10년, 20년 지나도 5명, 10명, 13명, 20명도 채 안 되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모여서 재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밥을 사 먹어요. 그들이 재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사 먹어요. 그들이 재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수 삶아서 간단하게 먹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조국 안에 있는 아니면 세계에 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참 초라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해하실까. 막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우렁차게 찬양하고 막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소리친다고 할지라도 그냥 단지 예배만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없고 말씀의 나눔도 없고 그냥 단지 TV 시청하듯이 예배 주일날 예배 갔다 가버리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보고 에갈리오 사토라고 분명히 에갈리오 사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복음이 전파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순간에 예수께서 에갈리오 사토하셨다는 겁니다. 예배가 뭘까? 아,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 충만하면 뭐냐? 사단의 유혹 속에서 사단의 미끄러짐과 넘어짐 속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에갈리오 사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배를 보시고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야 참 너 행복하다. 참 나 행복하다. 네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는 참 행복하다.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내 안에 죄를 주께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께 고백하고 그렇게 애쓸 때에 주께서 보실 때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은 공동체에 참으로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연약한 현지 교회들 그리고 여전히 주의 말씀으로 한영혼 한영균을 섬기고 있는 개척교회의 사역자와 그 성도들을 주신 이유는 야 천국에 너희 빚 없잖아 도와줘 내년에 더 많이 도와줘 빚 없는 교회니까 더 힘써 도와줘 주님께서 이렇게 천국교회 이것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선교지와 개척교회를 도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우공동체에 버겁지만 더 선교사님들과 선교현지와 개척교회들과 함께 그 짐을 천국의 짐을 나눠가라는 이유는 주께서 에갈리오 사태였던 그 충만한 기쁨을 너희도 맛봐봐. 그냥 도와줘 후원해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간증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춤추듯이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너희도 맛봐봐. 천국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맛봐봐. 이렇게 우리에게 선교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하태민 선교사님도 그렇고 전진영 선교사님도 그렇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육체적 질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 괴로움, 우울증, 사모님들의 병으로 인한 가정의 고통, 사랑하는 자녀들의 병과 학교 문제, 여러 가지 진로 문제로 인하여 그 가정,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겪는 교통이 참으로 온 사면이 바다로 둘러 덮여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책도 없고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깝고 괴로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로 정말로 어린 자녀들을 등에 얹혀서 사랑 아내와 함께 낯선 땅으로 가서 수십 년의 세월, 수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열심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심히 열심히 수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야, 그런 사람들에게 복으로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게 말이라 되냐? 병이 나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아내와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 현지교회 재정이 빵꾸 나고 그런 일들이 이런 게 말이 되냐?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을 내고 더 해봐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나님인데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없는 게 세상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저희들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복을 못 받았어?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 더 나은 삶이 너희들에게 오지 않았어? 그럼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너희들이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에 예수님께서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가 재작년에 중국 스촨성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은 굉장히 베테랑이고 수십 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헌신하셨는데 농아인들과 산족의 학교 아이들 6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 먼 거리 2000m, 3000m 다 다르는 그 산쪽에 있는 어린아이 학교들을 섬기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은 다른 선교사님과 다르다. 분명히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 저 말 못하는 농아인들과 저 수천미터에 달하는 그 산쪽의 아이들을 그렇게 소수민족의 아이들을 교육하겠지. 뭔가 다르겠지. 뭔가 능력이 있겠지. 그런데 제가 재작년 단기 선교를 가면서 그 선교사님과 한성 목사님이 제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장시간에 버스 타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 봤어요. 근데 뭐 대화의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 들을 수 있겠지만 또 들은 것도 있지만 근데 그 대화를 두 분이 대화를 하시면서 선교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 50대 넘은 남자가 운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여자랑 같이 대화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성이 얘기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숱한 선교팀을 만났겠어요.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숱한 목사님들을 만났겠어요. 두 분 대화해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 선교사님 막 울고 계시고 눈물 이렇게 막 계속 흐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뿐만이 아니에요. 그 저녁마다 숙소에서 모여가지고 그 선교팀이 그 선교사님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하고 그 선교사님 이야기하고 그렇게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도 그날 저녁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 나를 위로해준 사람도 없고 선교팀이 왔지만 정신없이 그들의 선교를 막 해나가고 그리고 한국으로 가버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과 깊게 대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그래서 저는 농아인들을 그 산족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볼, 그 선교사님을 볼 때에 아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조용한 시간에 그분의 능력이 뭐냐면 그냥 우는 거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방치된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수심에서 할 때 뭘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는 선교사님들 능력이 뭡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서 큰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분에게 그 여러 날을 같이 다니면서 본 게 저는 아무것도 없었던 특별한 그분의 어떤 직접 능력과 어떤 경험적 능력이 아니라 그냥 우시고 그냥 자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쓸모없고 나는 힘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전부라는 거예요. 과연 이 한 가지 사례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정말로 너무나 다르게 선교하는 네 분의 선교사를 만나셨어요. 대학교 교수로 사역하신 분부터 해가지고 20년이 넘게 사역하신 분 그 네 분의 선교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정말 똑똑하다 정말 경험이 많다. 정말 대단하고 리더십이 있다. 정말 뛰어나다. 근데 그분들과 또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저녁마다 또 과일을 먹고 정례마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조곤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뭐냐면 그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괴롭다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분들과 조용한 저녁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들 역시도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그분들이 그 태국 땅에서 정말로 왕을 신으로 국왕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 국왕보다 못한 그냥 신들 중에 하나 그래서 그 태국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겨지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도 알면서 수십 년의 수년의 세월 동안 계속 묵묵하게 그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 수십 년의 세월을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서 수년 동안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 능력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고 절대로 너희는 해칠 자가 없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런 권능과 권세를 너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왜 복을 못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생활 잘하면 왜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 봐! 권세를 주셨잖아.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파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해코지할 수 없어서 능력을 줬잖아. 왜 세상에서 너희들 무시당해? 왜 너희들 가난해? 너희들 잘못 믿는 거야. 아니 너희가 죄가 있던가. 예수님 왜 선교사님들 가정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님들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는 권세가 안 나타납니까? 왜 개척교회 성도들이 십수년을 사역해도 목회자들이 십수년 사역해도 왜 20명이 안 넘습니까? 예수님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회자의 복음적 열심과 열정이 부족해서입니까? 왜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는데도 왜 형편이 10년보다 나아지지 않고 5년보다 나아지지 않고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고 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옆집 사람들보다 왜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고 왜 힘들고 괴롭고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부족한 겁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할 겁니다.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분명히 사실관계는 팩트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권세, 뱀과 정갈을 밟고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고 파하는 그래서 모든 어떤 위협과 어려움과 상황과 악함으로부터 해함을 당하지 않을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주셨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21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70인의 제자들이 9장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능력을 받고 권세의 능력을 주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이 됩니다. 그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니까는 병자도 낫고 귀신들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주께로 달려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17장에 내보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고 이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권세가 70인이 현장에 나타냈을 때 그때 끝나고 이 고백할 때는 이제 마무리였기 때문에 권세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이기고 이해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아주 오묘한 의미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게 누가 보면 저자가 숨겨놓은 의도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몇 날 며칠을 자도 잊지 못할 경험을 해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잠깐 귀신이 도망가네. 제자들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의 원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이 귀신들도 우리를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이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더 깊게 나아갑니다. 뭐냐면 이 항복하더이다 라는 단어가 좀 더 다시 다른 단어면 굴복되고 있습니다 라는 단어인 거예요.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단어. 과거 이 귀신들이 굴복한 이 사건은 과거이래요 이미. 그런데 단어를 이 누가복음 저자는 뭘 썼냐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께 고백할 때 지금도 있는 진행형을 쓴다는 거예요. 굴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이 사단의 권세가 굴복되고 있습니다 라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그 의미를 더 깊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굴복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은 다시 또 무슨 말이냐? 주님 지금 주님께 이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귀신들이 굴복되어지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복음을 붙들고 살아라 하시면서 주신 권세가 어떠한 열심의 결과로 주신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9절에 주신 권세는 어떠한 사건이 끝나서 그 권세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복음 전함이 그들이 주님께로 왔지만 제자들이 복음 전한 그 현장은 여전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복음이 계속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회자가 지치고 패배한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후원하는 교회가 자꾸 보고할 수치적 데이터를 요구할 때 아무것도 열매가 없을 때 오히려 더 사역자들이 병들고 가정이 무너지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에 그 일들이 그 선교사님과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 열심이 부족해서 권세가 없음으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괴롭고 참담하고 아프고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전히 70인이 파송되어 주의 복음으로 싸우는 그 현장이 여전히 증거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자꾸 괴로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열심히 부족하구나. 아,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주의 권세로 잘 싸우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군사가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군사의 몸에 칼자국과 살이 터지고 고름이 나는 그 피비린 나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군사의 몸에서 피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병사의 몸에서 군사의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나요. 막 경기하고 있는 경기자 몸에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돼 땀냄새가 나는데 경기자의 몸에서 땀냄새가 나요. 향수 냄새가 나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더 이상 나 군사 아니고 더 이상 나 경기 안 하겠다는 탈영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괴로운 일이 한 번도 없고 예수 믿는데 그 말씀에 대한 고민과 고통과 말씀과 삶에서 괴리감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은 탈영병입니다. 그 사람 몸에서 자꾸 향수 냄새가 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이 내가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적 전쟁은 계속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몸에서는 향수 냄새가 나야 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는 피비린내가 나야 됩니다.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복음으로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싸울 때 이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살이 터지기도 하고 뼈가 부러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회자가 한없이 여러 날 밤 홀로 우는 이유는 그들에게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제가 천원교회 와서 3년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중국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태국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블리개척이 되든 제가 개척하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렇게 선교를 하겠다라는 그 선교의 선교 철학이 담긴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거. 근데 이것이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천흥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인데 그 선교의 제목은 뭐냐면 놀고 먹기 선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의 선교를 가면서도 와, 목사님 장로님 이거 진짜 놀고 먹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분명히 이 설교 녹음된 설교를 타교인이 들으실 때는 야 진짜 저 타락한 목회자구나. 어떻게 단기 선교 가서 놀고 먹다니. 분명히 저 목사 분명히 그 고발성 시사 프로에 와서 모자이크 처리될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공범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를 그렇게 하라고 교사한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훈련할 때 그렇게 가서 하라고. 가서 웃고 떠들고 먹고 놀라고. 그렇게 지시를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근데 다시 한번 정확히 선교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 현지 사역자들과 놀고 먹기입니다. 더 정확하죠? 선교 현지 사역자들과 놀고 먹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3년 동안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데 제가 방금 이 했던 말은 단기 선교를 안 갔다 한 분들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절대 모릅니다. 아, 이해는 가죠. 아, 선교사님들과 같이 놀고 먹는구나. 근데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에갈리오 사토 해봤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계신 분이기에 그 70인의 제자들의 고백 속에서 그들의 기쁨이 어떤 기쁨, 육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더 행복하게 아신 거예요. 근데 천흥교회 단기 선교를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한 번도 안 가시면 절대로 천흥교회 단기 선교 이해 못합니다. 가서 놀고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살아가는 천흥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란 무엇입니까? 지금 1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훈련하시는 분들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열방을 향하라는 두 권 책을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부분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선교란 무엇입니까? 그분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예배입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하고 오늘 설교의 후반부를 메웠습니다. 선교란 예배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기 하기 위하여 쓰이는 도구입니다. 교회의 선교는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선교한다는 것은, 단기 선교와 선교한다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란 무엇입니까? 다시 설교 앞으로 돌아가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예배란 에갈류 사토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기쁨이 예배입니다. 선교가 그겁니다. 저는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대부분의 교회들도 단기 선교를 갔다 올 때 단기 선교 대원들이 훈련하는 동안에 정말 녹초가 됩니다. 또 선교지에 가서 정말 쉴 새 없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하느라 녹초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으로 안 끝납니다. 그 선교팀을 맞이하는 선교사님들도 녹초가 됩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단기 선교팀 수발 드느라, 단기 선교팀 돕고 뭐 모든 걸 준비하느라 그 현지 선교사님도 병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교팀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뒤처리도 선교사님이 다 해야 됩니다. 교회 망가진 부분들, 대내적으로 지역에서 안 좋은 이미지들, 그 수많은 것은 선교사님의 목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현재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병이 나고 죽을 만큼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경험을 했었고. 그런데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예배고 기쁨이고 그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인데, 선교의 목적은 그 현지의 목회자를 통하여 그곳에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교라는 것은 반드시 현지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후원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교사님과 선교사역과 선교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그 땅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선교사한테 속으면 어떡할 거냐, 교회의 그 귀한 성도의 재정이 그 선교사가 속여가지고 그렇게 그걸 잘못하면 어떡할 거냐, 거기 이야기하는 교회 목회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네가 주님입니까?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그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의 주님입니까? 왜 자꾸 주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당신에게 후원하기를 하셨다면 선교사님들 마음 편하게 아무 대꾸도 아무도 조건도 달지 말고 그냥 후원하시고, 단기 선교 가서 도우려면은 자꾸 선교사님들 괴롭히지 말고 선교사님들이 그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뭘 할지 필요한 것을 물어보시고 전폭 지원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스케줄을 세워서 가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 뭘 원하는지 선교사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단기 선교팀은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돌아옵니다. 선교사님들이 위로받고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돌아옵니다. 선교사님들과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떠들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시시한 농담을 하며 그분들의 삶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다른 선교사님들과 비교하여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들이 어떻게 오랜 세월 그 땅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것을 나누고 옵니다. 천흥 단기 선교팀은 단기 선교의 재정의 모든 부분을 다 선교사님께 털어드리고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참으로 수고했다. 너무나 잘했다. 하지만 말이야, 이거 하나는 너희들 심장 속에 새겨놔.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이 행한 귀신을 내어쫓는, 병이 낫는 이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너희들 삶 가운데 또 일어날 거야. 아니,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게 본질이 아니란다. 내가 너희들 세상에 보낸 진짜 본질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란 사실이야.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 아버지께서 손수 그 고귀한 생명체에 너희들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적으셨다는 것이란다. 얘들아, 그것으로 기뻐해. 내가 왜 에갈리오 사파한지 아니? 너희들이 싸웠기 때문인데 싸움의 결과물도 물론 감사하고 기쁘지만 너희들 싸울 때 주의 생명체 백성된 주의 생명체 기록된 백성으로 싸웠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야. 너희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기뻐 받으시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기쁜 거야. 그게 본질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 나아진 진보된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본다면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열매가 아니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더 기뻐하시는 이유는 누가 싸우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데 20절의 말씀 보면은 마치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파송한 70인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생명책의 이름에 손수 그들의 이름을 적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해요. 전지전능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수 너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으셨어. 창조주께서 너희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기억하셨어. 이게 바로 은혜고 이게 바로 아갈리오사토야. 저는 교회 선교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칼럼에도 썼지만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어느 목회자가 나를 위하여 헌금하고 나를 위하여 죽을 신용도 내고 나를 위하여 죽어봐라 주의 종을 위해서 죽어봐라 그게 참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목회자가 주의 종이 아니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죽는 그러한 모습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주의 종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수거자로 부르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죽으라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그 명령을 누가 하셨냐면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우리 천흥교회가 후원하고 협력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가족들과 현지교회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 사역에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서로 웃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이 나눈 말씀 이것을 가지고 한 주 살아가시고 한 주 살아서 다음 주에 오셨을 때에 목회자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참으로 애썼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수고했다 얘들아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바라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주의 살과 피를 나누고 주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다시 세상에 돌아가 주의 이름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절벽을 바라보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의 생명되신 주만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며 오직 주의 은혜로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천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